톱스 뉴스. 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븐틴 하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본 행사는 토론회와 국내 우수기관 및 기업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홍보 촬영 및 대외 활동 분야 각 3명씩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12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혁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 국제팀에서 교류 파트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상시 모집이며 영어에 능통한 재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행정 업무 보조 및 외국인 학생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긴급 가계곤란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 시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3일 ABC 방송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죽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라며 치료제가 백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학생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에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문자 그대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성별뿐 아니라 나이, 장애 유무,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내 구성원의 반대 여론이 거세 비대위 측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다수결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김혜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